Yeah, T-A-double-P and D-A-double-G is back with the sweetest voice ever heard. I feel something missing. What? Drop the bass now. Yeah, do you feel that? I got that something on you. I got that something for you. And I want that something with you. Oh, wow. 가끔씩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. 너를 향한 마음은 편하지 않았는데 혹시 내가 이상한 걸까. 혼자 힘들게 지내고 있었어. 텅 빈 방 혼자 멍하니 뒤척이다. TVN은 어제 본 것 같은 드라마. 잠이 들 때까지 한 번도 올리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요즘 따라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. 네 거 있는 네 거 아닌 네 거 같은 나. 이게 무슨 사이인 건지 사실 헷갈려. 정확히 말하면 넌 내 친구 친구. 내 정착하는 짓은 여느 커플처럼 닥쳐. 보는 행위가 아주 쩔어 쩔어. 끝에 농담이란 말만 빼면 쉬운 여자 같아 보일까봐 하며 시간에 한 번씩 카톡 보내. 보는 것 같지 야 연락 한두 번에 진짜 뻔해. 너란 여자께 멀어지고 싶다. 난 아는 나쁜 남자 그러니까 좀 씹한 척 하지마. 매일 아침 너의 문자에 눈